말은 내게 전해다 퓨 퓨 퓨 럽다 좋아한다 널 좋아해 좋아해 이런 말로 표현하긴 부족해 사랑한다 널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로 표현해 멀하다 지금 좀 바빠 널 하는 ill 중 및 관심사는 모르지 높은 흥미도